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전쟁 도발책 등을 규탄해서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전쟁 전야의 조선반도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.